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국제사회기가 칭송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상, 이집트 조선신선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외국의 벗들은 조선이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고립압살 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며 불패의 강국으로 미용떨치고 있는 것은 전철위인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신문 나이지리온 오브 조어버는 그래서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각하의 창조 방식은 첫째로 세계적 수준 돌파이고 둘째로 비상한 창조 속도이며 셋째로 대단히 통이 크고 방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